자, 이제 소그룹 사역의 목적은 사실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데 있습니다. Entonces ayer nosotros dijimos sobre grupos celulares, su propósito es crecer y ganar almas perdidas. 소그룹 사역의 3대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Entonces yo dije sobre tres elementos para grupo celular. 서로의 삶을 투명하게 함께 나누고 Entonces hay que tiene que el compartimiento, transparencia. 함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y compartir la oración. 그다음에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풀어가고 답을 얻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Entonces tiene que ser bíblico céntrico y también aplicar en su vida cotidiana. 언제나 소그룹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 전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No se olviden el propósito de grupo celular es ganar almas perdidas. 저희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할 때 사실은 이 전도에다 목적을 두고 이 사역에다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그 관심을 기울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그룹을 모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친교단체가 친교 모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Porque cuando yo recuerdo una vez en mi iglesia quería formar grupo celular y a funcionar, pero pasando el tiempo ese grupo celular no dedicaron para ganar almas perdidas sino para sus comunión entre ellos nada más. 그래서 뭐 자기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또 자기 사업 이야기 이런 이야기 많이 하다가 사실은 전도할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Entonces en ese grupo siempre hablaban cosas personales sobre su familia y de esa manera ellos perdieron la oportunidad de ganar almas perdidas. 그래서 언제나 소그룹을 모일 때에 우리가 구원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Y por eso en ese grupo tiene que siempre estar pendiente de ganar almas perdidas y tiene que hablar sobre ese tema de evangelización. 왜 소그룹 사역에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까? Y por qué nosotros debemos ganar almas?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Y porque el propósito de venida de nuestro Señor Jesucristo es ganar aquellas almas que están en perdido.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ntonces, ¿cómo nosotros podremos evangelizar? 자, 여러분 교재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소개할 텐데 여러분 받아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Entonces, lo que voy a decir ahora no está en lectura que ustedes tienen. Entonces, eso quizás le ayudaría a notar. 우리가 전도하면 그 사람이 금방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Y cuando nosotros entregamos el evangelio, aquella persona no lo recibe inmediatamente. 어린아이를 하루아침에 낳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결신하고 새 신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Misma manera nosotros no podemos tener hijos de un día. De igual manera nosotros también necesitamos preparación. 그래서 피터 웨그너 풀러 신학교 교수는 전도의 3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Y por eso Peter Wagner, un profesor, dijo que hay tres etapas para evangelización. 자, 3단계를 제가 소개합니다. Entonces voy a presentar tres etapas. 기록해 두십시오. 첫째로. Primero. 영어로는 presence evangelism. 현존 전도 또는 현실 전도라고 말합니다. Primero es como evangelización del presente. 그러니까 전도는 반드시 불신자와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Entonces eso es como teniendo el compartimiento con aquellas personas y de esa manera ganar aquellas almas. 불신자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Significa que uno no tiene una relación con aquella persona que no es creyente, es difícil evangelizar. 오늘날 교회 문제는 교인들 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Y porque hoy en día muchos cristianos tienen amigos solamente con dentro de sus congregación.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불신자와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Entonces nosotros también debemos acercarnos hacia aquellas personas que todavía no es creyente. 직장 생활도 함께 해야 합니다. Y también debemos trabajar junto con ellos. 함께 가야 됩니다. Y ir a veces compra junto con ellos. 또 학교 가면 불신자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Y en escuela o en nuestros estudio hay también compañero que no es creyente. 어떤 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와 같이 어울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Hay personas que dicen los creyentes no deben juntarse con los incrédulos. 그건 잘못된 생각. Hermano, esto no es un pensamiento 자, 여러분, normal. 식탁 위에 항상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통이 있습니다. Entonces vamos a en siempre nuestras mesas nosotros tenemos sal. 자, 여러분은 그 소금통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한국의 소금통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식 맛이 좀 나지 않는다고 싱겁다고 하면 소금을 이렇게 뿌립니다. 떨어뜨립니다. Entonces en Corea también tenemos sal. Entonces cuando la comida no es muy salada, entonces nosotros lo ponemos para sabor.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일에 그 salt 이 소금이 다 단합을 해가지고 절대로 흔들어도 우리 소금통에서 나가지 말자, 떨어지지 말자. 소금통 안에 우리 속으로만 남아 있자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Entonces vamos a imaginar un poco. Aquella sal que está en aquella botella se juntaron tanto pegados, decidieron nosotros nunca saldremos en esa botella. 그래서 소금통, 소금통을 막 그냥 소금이 한 방 하나도 안 나옵니다. Y uno quiere poner sal, pero no salió ni un pedazo de sal. 그 소금통의 의미가 없어요. 소금의 의미가 없습니다. Entonces ese sal ya no tiene significado. 그 식탁에 소금이 놓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No es necesario poner aquel sal en la mesa. 소금통에서 소금이 흘러 나와야 되고 뿌려져야 됩니다. Entonces la sal tiene que ser echado en la comida.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절대로 우린 세상 사람하고 관계를 갖지 말자, 우리끼리만 살자, 이렇게 한다면 복음은 전파될 수 없습니다. Entonces igual manera los creyentes nosotros estamos tan pegados, entonces nosotros nunca saldremos en el mundo, nosotros estaremos siempre con nosotros nada más. Es problema también.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여러분들도 불신자와 많이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Entonces ustedes, pastor, tanto como los hermanos, nosotros sí que debemos tener relación con la gente del mundo. 사업하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Tenemos que encontrar empresarios mundanos. 그다음에 또 장사하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Comerciantes incrédulos. 또 여러분 주위에 살고 있는 많은 불신자들과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A nuestros vecinos incrédulos, nosotros debemos acercarnos a hacia ellos. 그래야 전도할 기회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습니다. De esa manera nosotros podremos tener la oportunidad de entregar el evangelio. 이걸 첫 번째 전도 단계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현실 전도 또는 현존 전도라고 말합니다. Es la primera etapa de evangelización, se llama evangelización del presente. 이 단계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습니다. En segunda etapa, todavía nosotros no presentamos damos el evangelio de Jesucristo. 그들과 관계만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Solamente nosotros estamos relacionando con ellos. 물론 그런 관계 속에서 아, 이분이 좀 다른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Entonces cuando nosotros acercamos a ellos, nosotros podremos conocer más a aquella persona. 아, 이분이 주일날은 교회도 가고 이분이 또 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아, 신앙인이고 종교인이라는 사실을 아마 이런 관계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Entonces a aquella persona nosotros conocemos a ellos y ellos van a conocer más a nosotros también. Ellos van a pensar a este señor va a iglesia en domingo. 그러나 이제 관계가 어느 정도 원숙해지고 성장한 다음에 두 번째 전도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Y cuando la relación se profundiza, hay segunda etapa para evangelización. 그 두 번째 단계를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예. 선포 단계라고 말합니다. Proclamation evangelism. Entonces, segunda etapa se llama evangelización de proclamo. 이제 그분이 나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관계가 이제 형성됐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Entonces él ya me conoce y yo conozco a él. Entonces ahí en esa etapa nosotros debemos presentar el evangelio de Jesús. 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 yo soy creyente.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Jesucristo para perdonar a nosotros en nuestro pecado envió a su hijo Jesús.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Y él murió en la cruz para perdonar a nuestro pecado y yo lo creo. Entonces yo quiero que usted también que conozca a ese Jesucristo.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마음에 평강이 생깁니다. Y cuando uno acepta tendrá la paz. 모든 죄의 사함 받은 확신이 생깁니다. Uno tendrá convicción de su salvación.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Usted encontrará el propósito y el significado de la vida.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Usted tendrá una vida maravillosa. 하나님께서도 건강의 축복도 주십니다. Y Dios nos bendice en la salud. 또 하나님이 사업의 축복도 주실 수 있습니다. Dios bendice en nuestro trabajo.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데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Entonces toda bendición está en Jesús, que créalo. 그래서 복음을 실제적으로 구두로 전하는 것입니다. Entonces nosotros presentamos a Jesucristo con nuestra comunicación. 아마도 처음으로 그런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Entonces él quizás es primera vez a escuchó a esa evangelización. 그래서 그런 복음 제시를 분명하게 하는 두 번째 단계를 거쳐야 전도가 됩니다. Entonces en segunda etapa nosotros debemos estar preparado a entregar el evangelio bien clara. 그런데 일반 우리 교인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면 이제 전도의 내용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ero hay muchos miembros que todavía no conocen el evangelio, qué es el evangelio. 전도라고 하면 그냥 교회에 불신자를 초청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Muchos piensan que solamente traer en la iglesia. 그러나 복음 제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Pero uno tiene que estar preparado qué es el evangelio y para que pueda comunicar con aquella persona. 그러기 위해서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복음을 가르쳐 줘야 Por eso 됩니다. El pastor tiene responsabilidad de enseñar bien claramente en qué manera podremos presentar el evangelio. 그래서 뭐 이 CCC 대학생 선교에서 나온 이 사역리라든지 여러 가지 전도 폭발이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Hay muchos programas y también muchos presentación como libros sin palabras y cuatro principios sobre nuestra salvación entonces ustedes podrá enseñar a sus miembros para poder evangelizar 전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Hay tercera etapa.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초청하는 단계입니다. La tercera etapa es etapa de invitar a ellos. 또는 주님을 영접하는 단계입니다. Es etapa de entrega. 복음을 제시한 다음에 반드시 교회 안으로 인도하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이제 초청해야 합니다. No solamente nosotros presentamos el evangelio y dejamos así, sino que hasta que ellos puedan venir a la iglesia, hasta que ellos puedan entregar su corazón a Jesucristo. 이제 교회에 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많은 이제 형제들과 더불어 믿음의 삶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Y para que ellos tengan comunión con los hermanos dentro de la iglesia.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 성도가 다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전도 3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Entonces ellos que aceptan a Jesucristo después que recibe el bautismo en agua, entonces ahí nosotros podemos culminar aquel tres etapas de evangelización. 그다음에는 이제 소그룹 사역에 들어가서 같이 교제하면서 믿음을 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Y después nosotros puede ponerlos como miembro de un grupo celular ahí que pueda seguir creciendo. 전도의 3단계 첫째는 Presence evangelism. Entonces, tres etapas de evangelización. Primero, evangelización de presente. 두 번째는 proclamation evangelism. Evangelización de proclamo.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persuasive evangelism. 이제 초청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전도가 있습니다. Entonces, tercera etapa es evangelización de persuasiva o evangelización de invitación. 자, 그다음에는 전도의 방법론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Entonces, voy a presentar algunos métodos para evangelización. 이런 내용은 여러분 교재 없기 때문에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Entonces, eso tampoco tienen en su lectura. 뭐 성경에 pueda... 이러한 전도 방법론이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여러분의 시대에 또는 여러분 지역에 또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모두가 다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Y yo creo que eso claro que no es que aparece todo en la palabra del Señor, pero hoy en día podremos utilizar este método. 첫째는 개인 전도입니다. Personal evangelism. Entonces primero es como evangelización personal. 1대1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Es evangelizar por persona por persona. 1대1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과 형성이 있어야 됩니다. Entonces, como lo dije anteriormente, para eso nosotros necesitamos tiempo para conocer a aquellas personas. 여러분 이제 버스 기다리는 사람에 가서 1대1로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Y quizás en estación de bus usted puede irse allá y puede encontrar a alguien. 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그분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Y quizás también cuando alguien que está sentado al lado mío también podemos hablar con él sobre evangelización. 1대1로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Entonces es como evangelizar persona por persona teniendo en relación. 아마도 그 좋은 방법론이 이제 전도 폭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n eso nosotros creo que hay un programa se llama explosión de evangelización.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회 또는 대회 크루세이드 이반젤리즘입니다. El segundo método es que evangelización en medio de cruzada. 그래서 여러분 이제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고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이제 그런 어떤 운동장이나 스테디움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Entonces eso cuando nosotros hacemos mucho, porque invitamos a un evangelista y hacemos una gran campaña evangelística. 저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통역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Una vez yo interpreté a predicación de Billy Graham. 1985년에 캘리포니아 애나하임 그 야구장 에인젤스 야구장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큰 도시 전도가 열렸습니다. Entonces en Los Ángeles hubo gran campaña evangelística y con el pastor Billy Graham. 그 빌리 그레엄 전대가 있기 전에 벌써 1년 전서부터 그 지역에 광고가 나갑니다. Antes de un año ya nosotros propagamos. 교회별로 이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전도 집회에 초청하려고 합니다. Entonces desde un año nosotros planificamos a quién nosotros vamos a evangelizar y nosotros los invitamos. 집회가 시작이 되면 불신자들 그 야구장이니까 가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야구장에 함께 모시고 하면 거기에 훌륭한 성가대도 있고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전도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Entonces es un estadio de béisbol, entonces es un lugar amplio y fácilmente puede encontrar. Y cuando un inconverso llega primero, ahí ve multitud y también buen grupo coral. 거기에는 뭐 믿는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니라 불신자도 많이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Ahí no es que solamente vienen los incrédulos, sino que vienen los muchos creyentes también. Entonces, entre grupos, uno fácilmente puede estar juntos. 마지막 말씀이 끝나면 반드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Entonces aquel pastor Billy Graham siempre después de predicación invita a los incrédulos. 그때 친구가 그분을 모시고 같이 나가서 결신하도록 도와줍니다. Entonces en ese caso un amigo creyente puede acompañar junto y puede ayudar para que pueda entregar a su corazón.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로 그분을 인도합니다. Y no termina ahí, sino que después lo invita a su iglesia.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그 대형 전도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이제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Y por eso muchos aceptan a Jesucristo a través de esa campaña evangelística.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방송 매개체 전도가 있습니다. Y en tercero es evangelización a través de medio de comunicación.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Y también canal de radio podemos enviar mensaje.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 전하죠. A través de internet. 또 여러분이 경제적인 여건이 교회에서 허락한다고 하면 이제 이 방송 텔레비전을 통해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Y también si es posible también podemos usar canal de televisión. 그래서 이제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Entonces, a través de medio de comunicación podemos entregar el evangelio.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전도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Claro que no es que todos pueden hacer, pero aquellos que tienen dones puede utilizar ese medio de comunicación. 그 여러분이 많이 하실 수 있다면 방송 전도를 하십시오. Es posible, es muy útil. 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은 이제 텔레비전에 전도 설교를 하십시오. Y también a través de televisión muchos ven.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집중 침투 전도가 있습니다. Entonces, 집중적이고 침투적인 전도 방법이 있어요. En número 4 es algo más concentrada y también algo que vamos a ir en aquel lugar. 이 지역에 모든 사람의 복음을 듣게 하자. 그래서 집중적으로 축구 전도 또는 이와 같이 그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개인 전도할 수 있습니다. Y entonces ustedes cuando planean en este pues nosotros vamos a evangelizar este barrio, entonces concentramos todo esfuerzo para evangelizar aquel lugar. 예를 든다고 하면 여러분의 교회가 이 집중 침투 전도를 한다고 하면 전교인이 한 달 동안 그 지역을 완전히 다 복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Entonces significa que ustedes cuando está planeando tienen un propósito sobre un barrio. Todos los miembros, entonces en ese mes, concentramos para evangelizar, utilizando todo el medio para aquel barrio. 한 번, 두 번 정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지역에 우리 교회 있는 것을 알리게 되고 또 교인들도 열심을 가지고 전도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Sí, entonces cuando hacemos de esa manera, ese barrio va a conocer que existe nuestra iglesia y también los miembros y con propósito y con visión podrá dedicar más centrada.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생활 전도가 있습니다. Y también hay quinto evangelio, es que evangelio de vida cotidiana. 그냥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Es algo natural. Durante la vida nosotros encontramos para evangelización.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는 삶의 전도입니다. Entonces no es algo especial, sino que a través de viviendo para que las gentes que vean a nuestra vida que busquen a nosotros.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전도하는 방법이 Entonces, cuando nosotros demostramos verdadera identidad cristiana, ellos van a ver a nuestras vidas y van a preguntar y van a venir.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교회 전도가 있습니다. Y sexta método es que evangelización de la iglesia. 불신자들을 교회로 직접 초청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Es que invitamos a los incrédulos directamente hacia la iglesia. 전도 축제를 가지는 것이죠. Entonces, hacen una fiesta de evangelización. 자 여러분 왼쪽에 여기 보게 되면 배너가 길게 내려와 있습니다. 저쪽에 왼쪽에 저쪽. Ustedes ven aquí tenemos nuestras como la letra. 자 여러분 다 한국말 잘하신다고 내가 생각하는데요. Creo que ustedes saben leer ese idioma coreano. 저 꼭대기에 있는 글씨 뭐라고 쓴지 아시죠? Ustedes saben que está escrito ahí arriba, ¿no? 그 뜻이 뭐냐면 New Life Celebration. Esa es una celebración de nueva vida. 영어로 얘기하면 New Life 새 생명 축제, New Life Celebration. 한국말로 새 생명 축제라고 말합니다. Entonces eso significa celebración de nueva vida. 새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불신자들을 예수 믿기 위해서 새로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Aquí vida nueva significa aquella persona que han aceptado al Señor por primera vez. Entonces nuevo convertido. 그래서 그러한 그 집회를 축제적으로 가지고 많은 불신자를 초청하고 복음을 듣게 하자는 것입니다. El propósito de ese tema es que atendiendo el fin de ganar almas nuevas. 그래서 이와 같이 전도에 대한 이 초대의 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Y por eso aquí tiene una invitación a aquellas personas que no es creyente. 그래서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Y después ahí otra encima dice que si ustedes aman, ustedes evangeliza. 그다음에 그 밑에 가장 큰 글씨가 쭉 나오고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초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Y aquí dice una invitación más hermoso del mundo. Dice así. 가장 아름다운 초대입니다. Entonces esta invitación es algo más hermoso que en todo el mundo.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의 초대를 받는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Usted cómo sentiría que el presidente de ese país invitó a ustedes? 또 여러분 시장이 여러분을 특별히 초대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El alcalde de repente un día invitó a ustedes. ¿Cómo sería? 아니면 제가 이제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를 여러분을 우리 집에 초대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Y cuando si yo regreso a mi casa, un día de repente estoy dándole invitación a todos ustedes para mi casa, ¿cómo sentiría?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Entonces, hermanos, Dios Jesucristo está invitando a nosotros. Es algo maravilloso. 이 아름다운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것이 축제라는 것입니다. Pero hermano, por eso la invitación de Jesucristo es una celebración. 한국 교회가 부흥한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 집회 전도입니다. Y ese como cruzada es que uno de los elementos que trajo avivamiento en iglesia coreana. 1년에 한 번 두 번은 꼭 이와 같이 부흥회를 해서 불신자들을 교회 안에 오게 만듭니다. Al año uno o dos veces siempre nosotros abrimos una gran campaña evangelística.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 또는 자녀들 부모님들을 그때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교회 나오게 만듭니다. Y por eso siempre invitamos a nuestros familia, esposo o esposa que todavía no va a iglesia o nuestros hermanos o vecinos, siempre lo invitamos en esa campaña evangelística. 이것을 우리는 교회 전도라고 말합니다. Eso es evangelización de iglesia.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그 사이드 이벤젤리즘,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사역 전도가 있습니다. En séptima es que una evangelización de ministerio. 이것은 교회의 어떤 사역의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Eso es a través del ministerio de la iglesia nosotros alcanzamos a ser los incrédulos. 우리 교회는 영어 반이 있습니다. Por ejemplo, en nuestra iglesia hay una clase de inglés. 또 우리 교회는 그 태권도도 가르칩니다. En Por si acaso, nosotros tenemos clases de arte marcial. 또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악기도 이렇게 이제 좀 가르쳐 줍니다. 어, clases de instrumento.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사역의 방법론 또는 구제를 한다든지 이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Entonces, a través de ese ministerio, nosotros abrimos la puerta para que pueda venir la iglesia. 또는 뭐 성경이 어떤 책인지 한번 성경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래가지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O quizás también puede abrir una escuela dominical para estudio bíblico. De esa manera podemos invitar a las personas. 뭐 그 외에 많은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개 말씀드렸죠? Yo dije siete métodos. 개인 전도. Primero personal. 대형 집회 전도. Y de cruzada.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송 전도, medio comunicación, 그 다음에 집중 침투 전도, concentración, 생활 전도, de vida, 그 다음에 교회 전도, y de iglesia, 그 다음에 프로그램 사역 전도, después ministerio con programas. 자, 한 가지만 더 소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도입니다. Entonces, por último, quizás lo más importante. 여러분 이 전도만 잘하면은 여러분의 교회는 1년 내에 100명, 200명, 300명 부흥할 수 있어요. Ustedes utilizan bien este método, puede haber grandes crecimiento en números. 그 전도가 무엇일까요? ¿Qué es este evangelización? 그 전도 방법을 오이코스 이벤젤리즘이라고 말합니다. Eso se llama oikos evangelización. 이것을 우리는 이제 가정 전도 또는 우정 전도라고 말합니다. Eso se llama una evangelización con relación o de hogar. Oikos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Oikos significa hogar. 그래서 우리가 연관되는 집안의 모든 식구들, 그래서 가족 식구, 친척 또는 친척과 같은 가까운 식구와 같이 가까운 모든 이 친구들을 말한다.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Eso significa algo que tiene que ver con una relación, sino significa los misma familia o hermanos o amigos o parientes, alguien que tiene relación íntima con ustedes.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그 부모나 자녀나 형제가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Porque nosotros sabemos en nuestros miembros de la iglesia entre sus familias no son todos son creyentes. 가족 식구가 모두 100% 나오는 가정은 많지 않습니다. Sí, toda la familia que va junto a la iglesia es muy poco. 그래서 이 가족 식구들에게 그다음에 친척과 친구들에게 전도할 때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나오게 됩니다. Entonces cuando es más fácil a evangelizar a nuestro miembro de la familia. 자, 이제 교회 성장하게 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이제 미국에서 통계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Entonces hay una estadística sobre esa posibilidad de evangelización. 교회 광고를 보고 나오는 사람이 100명 중에 2명입니다. Entre 100, solamente dos personas van a iglesia viendo la propagación de iglesia. 그다음에 교회 목사님, 아, 그 목사님이 훌륭하다. 그 목사님을 알아가지고 그 목사님 때문에 나온다고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2명, 2%입니다. Y también entre 100 solamente dos van a la iglesia escuchando que es pastor muy bueno. 그런데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해서 이렇게 데리고 온 방법으로 온 사람이 100명 중에 6명, 6%입니다. Y entre todo este ministerio de la iglesia, entre 100 solamente 6 personas puede venir a la iglesia. 그런데 오이코스 전도 방법 내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부모, 형제, 자식 우리 이웃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구를 교회로 모시고 나오는 경우에 온 사람이 얼마냐면 100명 중에 86명, 6%. Pero entre 100, 86 personas llegaron a la iglesia a través de evangelización de su propia familia o de su amigo. 자, 여러분의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그 친구나 또는 그 형제 또는 가족들이 전도해서 나온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Quizás muchos de ustedes de su iglesia, muchos podían llegar a la iglesia por evangelización de su amigo o de su propia familia. 그래서 이 오이코스 전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Y por eso esta evangelización de oikos es muy importante en nuestra iglesia. 자, 그러면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Entonces yo voy a contar una historia. 여러분 저 LA 이제 가시면은 캘리포니아 LA 지역 태평양 연안으로 쭉 가면은 그 피어가 있어 가지고 낚시들을 많이 갑니다. Entonces en Los Ángeles y por ahí hay muchos lugares donde pueda pescar. 우리 한국 목사님도 낚시를 무척 좋아합니다. Hay muchos pastores coreanos le gustan a pescar. 그 제 친구 목사님 이제 저녁 때 해가 질 때 해갖고 이제 사모님하고 바람도쐬 겸 해가지고 낚시를 하러 그 피어로 갔습니다. Entonces al atardecer mi amigo pastor con su esposa se fue para pescar. 그래가지고 낚시를 이제 낚시 바구니 놓고 그 다음에 그 피어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낚시하고 있는데. 고기 막 이만한 것도 막 잡힙니다. 태평양에는. Entonces había muchos pescadores sentados ahí y allá algunos pescaban así de grande de pescado. 그러면 낚싯줄을 여러분 어떻게 던지잖아요. 멀리 이제 그 납 달아 가지고서 그래 갖고 낚싯줄을 가지고 멀리 던진다고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의 코를 꼈습니다. Entonces, una vez lo quería echar así de lejos, pero de repente, por error, ese aguja se colgó en nariz de una persona que estaba atrás. Entonces, de repente sangraba, entonces surgió problemas graves. Entonces, llamó a ambulancia y se fue a emergencias y fuimos fueron a hospital. 나는 교회 목사인데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낚시가 그렇게 지나가다 걸렸습니까? Eso pidió el perdón. Yo soy pastor. Perdóname. Fue por error y pidió el perdón. 그분이 화교였습니다. 한국에서 자라난 중국 사람. Entonces aquel persona era coreano pero con nacionalidad china.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에 또 교제가 되어가지고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Entonces ahí ellos conocieron ambos. Al final lo invitó a la iglesia y se convirtió en miembro.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했는데 그분이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Entonces aquel pastor en vez de agarrar y sacar un pescado podía a pescar a una persona verdaderamente. 여러분 절대로 낚시하면서 사람 코를 껴갖고 전도하지는 마십시오. Pero eso no es aplicable en nuestra vida, por favor. 자, 여러분 교재로 다시 이제 돌아가면은 거기에 건강한 교회에 이제 아주 그 중요한 사인들이 일곱 가지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Entonces ahora nosotros podemos ver página 6. Ahí dice signos vitales para una iglesia sana. 교회는 건강해야 합니다. La iglesia tiene que ser sano. 건강하면 성장합니다. Cuando es sano hay crecimiento.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운동도 많이 하면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Si nuestro hijo come bien y hace buen ejercicio puede crecer. 식사도 하지 않고 잠도 못 자고 운동도 안 하면 아이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제대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Si no come, no duerme, no hace ejercicio, no será saludable. 그래서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ntonces la iglesia no es la cantidad importante, sino que si es saludable o no es importante. 그럼 어떠한 교회가 건강할까요? Entonces ¿cuál iglesia podemos decir que es saludable?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유기체입니다. Hermano, la iglesia no es una organización.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에 걸리는 것처럼 교회도 병이 있습니다. Algo vital, por eso la persona tiene enfermedad. Misma manera, la iglesia también puede tener enfermedad. 그럼 교회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일곱 가지 사인은 무엇일까요? Entonces nosotros cómo podremos crecer saludablemente? Hay siete maneras. 첫 번째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역동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교회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Entonces es una iglesia que un pastor con mentes positivos, con un liderazgo fuertes que puede dirigir la congregación.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나에게 맡기셨다. Porque Dios me ha entregado esta iglesia. 하나님께서 양무리들을 말씀 먹이도록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 Dios me levantó como un pastor para alimentar a los miembros. 반드시 많은 성도들이 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는다. Es muchos miembros tendrá conversión a través de mi mensaje. 우리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Muchos serán salvos.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Entonces, el Espíritu Santo nos ayuda.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Dios está conmigo.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Entonces hay que dirigir la iglesia con liderazgo. Ahí, entonces ahí puede haber salutación.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Yo no tengo poder. 나는 배운 것이 적습니다. Yo no conozco muchas cosas. 나는 전도를 아무리 해도 다른 사람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Ninguno escucha mi palabra. 또 우리 교회는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Entonces no va a haber cambio en mi iglesia. 그리고 나는 지도력이 없습니다. Y yo no soy líder. 이런 소극적인 생각 가지고 목회하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Si un pastor tiene ese tipo de pensamiento, no puede haber crecimiento en la iglesia.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El corazón es importante. 자세가 중요합니다. Sus actitud es importante.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Entonces Dios va a obrar.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다이내믹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Por eso con un mente positivo uno tiene que tener un liderazgo positivo.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은사를 개발해서 역동적으로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Y segundo es que uno tiene que educar a los miembros levantando los líderes para que ellos puedan trabajar su ministerio. 교회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Varias veces dije que la iglesia no es que trabaja un pastor solo. 하나님께서 각자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Cada miembro tiene sus propios dones. 그 은사를 발견하도록 합니다. Entonces hay que enseñar para que ellos puedan entender sus dones. 그다음에 그 은사를 이제 활용하도록 목사님이 잘 인도해 줘야 합니다. Y también hay que ayudar para que pueda aplicar esos dones. 대부분의 교회는 성도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Muchas iglesias los miembros están durmiendo. 하나님이 각자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자신들이 모릅니다. Porque ellos no saben qué es lo que tienen.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목사님 한 분에게 이제 선물을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하나 보냈습니다. Y vamos a suponer que si yo regresé en mis Estados Unidos y un día envié un regalo a un pastor. 그러다 아마 1년 후에 제가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Y después de un año y yo vine de nuevo.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집을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Y entonces vamos a suponer que yo quise visitar la casa de aquel pastor. 1년 전에 성탄절에 내가 좋은 선물을 하나 준비해 가지고 포장을 잘해 갖고 이렇게 보내 드렸는데 그 선물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 또는 잘 전시해 놓고 있는지 관심이 있기 때문에. Entonces tengo interés y yo envié un regalo un año atrás. Entonces quiero ver aquel regalo cómo está utilizando.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 집에 가니까 제가 그 1년 전에 보낸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목사님 그걸 제 창고에다 갖다 넣어놓고 그냥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Entonces de repente aquel pastor vamos a imaginar, pastor, usted me dio regalo, pero yo ni lo abrí y lo dejé guardado en mi depósito. Entonces cómo yo sentiría? 그런 목사님 한 분도 없습니다. Ninguno va. 선물이 도착하자마자 선물을 열어봅니다. Y cuando recibe el regalo lo abre inmediatamente. 이게 한국에서 만든 도자기구나. Este es un plato cerámico muy hermoso de Corea. 그다음에 자기 집에 아주 그 좋은 장소에 좋은 거기에다가 놓고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또 자랑도 할 것입니다. Entonces lo va a poner en su sala y bien adornados y va a decir que este es un regalo que me dio un pastor coreano.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강의했는데 그분이 성탄절에 이런 좋은 선물을 나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런 한국 도자기입니까? Entonces ustedes van a avisar a los visitas. Esto fue un regalo de un pastor coreano.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 각자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었습니다. Pero imagínense, nuestro Dios también le dio un grande regalo para cada uno de nosotros. 하나님이 선물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Pero algunos ni siquiera abrió.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 있습니다. Yo tengo mis dones de fe. 또는 내게 가르치는 이런 선물 은사를 주셨습니다. Algunos tienen dones de enseñanza. 또는 구제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Algunos de ayuda. 또 치유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Algunos de sanidad.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전혀 그 선물을 열어보지 않은 채 내가 만약 천국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합니까? Aunque teniendo todo esto, no lo utilizo en ninguna área y después guardando todo en nuestro corazón y nosotros vamos al frente de nuestro Dios, ¿cómo sentiría Dios? 그래서 목사님이 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은사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Y por eso pastor tiene que ayudar para que pueda desarrollar cada don. 은사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그 은사를 자꾸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Entonces uno tiene que desarrollar cada día más para que pueda utilizar. 제가 목회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했습니다. Y cuando yo estaba ministrando la iglesia, muchos estaban trabajando. 자, 피아노를 잘 치시는 분은 피아노 가지고 음악으로 봉사합니다. Pianista sirve con su don.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주일학교에서 또는 중고등부에서 가르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Algunos que tienen dones de enseñanza como profesor en la iglesia. 또 어떤 분은 전도의 은사가 있어갖고 또 열심히 전도합니다. Algunos tienen don de evangelización, entonces ganaba muchos almas. 또 어떤 분들은 외부 강사님이나 손님이면 언제나 그분을 모시고 식사하고 대접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봉사했습니다. Otro tenía un don de recibir, entonces como atendía bien a los invitados. 그런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은 언제나 교회 오시면 예배 드리고 나서 또는 예배 전에 언제나 식당에 들어갑니다. Pero un miembro después del culto él siempre iba primeramente en la cocina. 그래서 식당에 가서 언제나 설거지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그 일만 합니다. Y él limpiaba platos, preparaba cocina, solo se dedicaba en eso. 그래서 아니 아이들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Entonces preguntamos, ¿usted no quiere ser profesor? ¿Usted no quiere enseñar a los niños? 또 손님 오면 대접하고 싶지 않습니까? ¿Usted no quiere atender a los invitados? 또는 성가대나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싶지 않습니까? ¿Usted no quiere ser grupo coral? 근데 그 집사님 하는 이야기는 나는 식당에만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음식 하니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Entonces esa diaconisa me dijo, no, porque cuando yo entro en la cocina, me siento cómoda y me siento bien. Quizás este es mi don que Dios me ha dado.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Porque cada uno tiene sus dones diferentes. 그 은사를 발견해 드리고 그 다음에 개발시키면서 교회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Entonces, de esa manera, ayudándolo cada dones, podemos ayudar a crecer a nuestra iglesia.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Número tres, que una iglesia, si tiene suficiente grande, tiene que buscar a proveer la necesidad de nuestros hermanos. 교회 와가지고서 자기들이 어떤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교회를 떠납니다. Si uno no se siente suplir a su necesidad, fácilmente se aparta.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충족시켜 주도록 해야 됩니다. Entonces la iglesia tiene que tener interés sobre la necesidad de sus miembros.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Y por eso de esa manera la iglesia puede seguir avanzando.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그 건강한 교회 표시가 있습니다. Y hay número cuatro signos vitales para la iglesia. 자, 거기에 세 가지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Celebration 축제 Congregation and cell 세 가지 다시 말하면 축제적인 예배 그 다음에 congregation은 전체 교회를 말하고 그 다음에 cell이라고 하는 것은 소그룹을 말합니다. Aquí aparece tres palabras muy importantes que es celebración del culto y congregación que es la iglesia, célula esos pequeños grupos. 그래서 이 세 개가 아주 밸런스 있게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Esos tres elementos tienen que balancear, equilibrar bien. 예배만 잘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No es solamente uno que entrega el culto es suficiente. No, no es. 소그룹만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No es que solamente que exista grupos celulares eso tampoco es suficiente. 또 교회 전체적으로 한 가지 어떤 사역만 해서도 안 됩니다. No es solamente que una iglesia que se dedica al mismo ministerio no es suficiente. 예배와 소그룹과 교회 전체 사역이 잘 밸런스 있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Tiene que tener armonía entre los tres elementos: celebración del culto, congregación. Y el grupo celular. 그래서 이러한 그 모든 것이 관계적으로 밸런스 있게 이루어질 때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Y cuando los tres elementos tienen una armonía, de esa manera la iglesia puede crecer con la salud. 다섯 번째는 가급적이면은 동질적인 이러한 그 교인들로 구성되는 것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El número cinco es que si es posible que tenga una similitud entre los hermanos que se reúnan, eso es bueno. 물론 이것은 이제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Esto claro que no es bíblico. 여러분 이렇게 이제 교인들이 모일 때에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더 결집력도 좋아지고 사역이 활발할 수 있습니다. Porque si en misma área que tenga misma similar misma cultura de esa persona puede tener más unión. 자 여기 이제 이 지역에도 한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En este Guatemala también hay muchas iglesias coreanas. 그러나 이제 그 교회에 많은 나가시는 분들이 물론 다른 교회도 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같은 언어 같은 문화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Claro que si ellos pueden ir a iglesia de ustedes de guatemalteco, iglesia de otros lugares, pero hablamos mismo lenguaje, tenemos misma cultura, por eso los coreanos siempre se reúnen entre los coreanos. 어떤 학자는 너무 이제 이 문제를 지나치게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열둘 가운데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Entonces algunos teólogos lo piensan un poco demasiado exceso, por eso piensan que ¿por qué Judá traicionó a Jesucristo?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예수님은 물론 가룟 유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만은 가룟 유다만이 다른 지역 남쪽의 유다에서 올라온 사람이고 나머지 11명은 전부 다 갈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Entonces un teólogo interpreta de esa manera entre los 12, los 11 eran Galileo. Únicamente Judá era de judeos.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한 지역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Por eso él interpreta de esa manera porque él podía dar buena enseñanza a sus discípulos porque los once mayoría eran de misma cultura y mismo barrio. 저는 이것은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Yo creo que esa interpretación tiene un poco problema. 그래서 이제 교회도 또는 제자 훈련도 어떤 특정 지역 같은 문화권의 사람만 모아서 따로 해야 이제 교회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Esto significa que no es que nosotros debemos juntar de misma barrio, son misma clase de persona. No, no es esto.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비슷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때에 여러 가지 사역의 활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Pero podemos tener en cuenta si más o menos que tenga misma hábito o mismo pensamiento o mismo cultura, eso nos ayuda para unificar a ese grupo. Eso sí nosotros podemos tener en cuenta. 여기 이제 여섯 번째 보게 되면은 이 복음 전도적인 그런 방법이 반드시 제자를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Y aquí número 6 es método evangelístico que han probado hacer discípulos.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습니다. Y por eso formar discípulo era el mandato de Dios.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양육하는 것입니다. Entonces hacer discípulo dijo Jesús, eso incluye evangelización y educación.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이제 세상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Entonces ellos se convierten discípulos de Cristo y ellos mismos otra vez va a salir para evangelizar. 교회 사역을 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Y aunque nosotros hacemos educación, pero no forman los líderes o discípulos.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Entonces en esa iglesia no puede ser saludable. 계속해서 전도해서 새 신자가 생기고 porque sigue tiene que tener un nuevo convertido. 그다음에 새 신자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ese nuevo convertido recibe la educación. 신앙이 성숙해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Y después con madurez él ya se convierte como quien pueda entregar el evangelio a los demás.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나가서 새 신자에게 전도해서 또 새 신자를 교회 안에 데리고 들어옵니다. Entonces esa persona sale de nuevo y trae a nuevos convertidos.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사람은 또 이와 같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전도할 수 있는 신앙 성장이 이릅니다. Entonces de esa manera tiene que ter repetidamente tiene que haber algo nuevo convertido y crecimiento y evangelización. 그 사람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Y porque esa nueva convertido otra vez va a salir a evangelizar. 그래서 이 제자 훈련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 순환되어지는 것입니다. Por eso esa es como educación de discipulado tiene que repetir cada vez más. 그 순환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Entonces ¿cuál es el comienzo? 전도입니다. Es evangelización. 전도 안 하면 양육이 없습니다. Si no hay evangelización, no hay educación. 전도 안 하면 성숙도 없습니다. No hay educación, no hay madurez. 전도가 없으면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ntonces no hay evangelización, no se puede haber discipulado. 전도가 없으면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Entonces si sin evangelización, no hay discípulo.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에서 전도를 통해서 제자 훈련되어지는 이 사역이 있을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De esa manera nosotros podemos tener una iglesia saludable. 그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반드시 성경적인 그 이제 질서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사역의 우선이 결정되어야 됩니다. Número siete es que prioridades organizadas en el orden bíblico.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다 우선권을 두어야 됩니다. Entonces nosotros debemos pensar, saber qué dice la palabra, qué en qué da importancia la Biblia.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No es que la iglesia es primero, sino que el reino de Dios es el primero. 우리가 교회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교회 사역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No es que nosotros buscamos crecimiento, sino que la palabra del Señor que sea hecho en nuestra vida.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Entonces la iglesia va a haber crecimiento.